기다림에 대해 몇 번의 사계절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몇 번을 반복해도 아무런 불만 없어. 나는 너라면 충분해. 우린 떨어져 있지. 척해줘 이어진 별들아 하나의 그림이 되었어. 언제든지 홀려봐도 그 자리에 있어줘.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밝게 빛나줘. 네가 돌아오던 꿈만 몇 천만 번을 봤는지도 모르지만 또다시 몇 번을 반복해도 그걸로도 충분해. 우린 떨어져 있지.